이제 그런 get enough with 아간에 목에 남긴 희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말해줄게 쉽게 오빤다 알잖아 날 물어봐 I'm Wikipedia 피리야 음악이 나올 느낌 가사만 나오면 돼 talk dirt to me 내 파트가 들어갈 타이밍만 잘 알려줄게 내가 되면 나를 봐줘 뚫어져버리게 Let's go 여기까지가 내 속마음 이렇게는 난 못 말해 그랬다가 도망가네 yeah. 착한 김이게 한국 오빠 너를 지키고파 착한 발라드로 도발하려고 원해 딴 거 안 바래 난 그냥 좋은 음악과 함께 너의 몸 아이크 너의 손잡고 bla bla 근데 너 맥스웰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다 가스 cause like it 실전 Say enough.